거짓말 치우고 여기 나를 채워 다시 하나의 눈을 뜰 때 쏟아지는 너를 맞이해 선명하게 파고드는 감정 너로 가득 차 빛을 뿌려 빛에